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즈음에서 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들의 회고 모임이 6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제중 항일혁명투사와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들 그리고 중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